나시라툴 제리다툴 인도네시아툴 인도네시아 루멀 월 제리다툴 미얀마리아 도뉴 에이시 와 텔레비전을 미얀마리 마칼라틴 와 바람이자 하스와 마이브라시 수라틸 마루샤릴 모호타람 김정훈 비문화사바티 티쿠라타 아시아 아슈라 인티사빌 카딜라딘 김정일 아미난 암만 리히즈빌 아만일 쿠리 와 디쿠랄 하디에트 와 서빈 리타아시시 히즈빌 아만일 쿠리 와 디쿠라 티스인 리타시킬 이타하리 이스카툴 임피리아리아